통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거울. 옛날 옛적에 그라나다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았죠. 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렇게나 잘생긴 남자에게 부인이 없다니. 저런, 그가 부인을 고르기는 할까? 그라나다의 여인들은 성에 안 차는 걸까? 말해봐요, 여보. 그는 외로울까요? 한 평생 동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는 부인을 맞이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여왕이 필요하고요. 종이하는 우리 왕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에게 아름답고도 어여쁜 신부가 머지않아 나타나기를. 우리의 왕은 자유로운 분이시지. 그는 분명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운명의 상대라는 그 여인이 대체 누구란 말이야? 바로 그것이 그라나다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수수께끼였죠. 국왕패야, 이 나라 여인은 모두 다 피아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그런 아무나를 원하는 게 아닐세. 내가 결혼하게 될 여인은 그라나다의 여왕이 될 것이지 않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또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나의 왕국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해. 그리고 자비롭기도 해야지. 친절해야 하고. 하지만 폐야, 누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무슨 수로 안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로군. 나는 속이 시커먼 여인과는 절대로 쉽사리 결혼해주지 않을 거란 말일세. 의료기록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건 어때요? 뭐라고? 전컷! 내가 알고자 하는 건 그런 속이 아닐세. 내 말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당연하죠.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법처럼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요. 왕은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이럴 때 무언가 마법처럼 나타나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요. 마침내 그는 결심했죠. 왕은 자신이 신뢰하는 유발사 에밀리오를 궁으로 불러들이라 명했어요. 에밀리오, 네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있잖아요, 에밀리오. 만약 여왕이 없으면 이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부인? 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국왕님은 아내를 맞이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어우, 이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나만 골치 아프게 생겼지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었는데 드디어 폐하께서 그걸 사용하시겠대요. 마법의 거울을 말이에요. 마법의 거울이요? 네.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가 마법의 거울을 발견했거든요. 오직 폐하만이 그걸 알고 있었고 여태까지 절 믿고 거울을 제게 맡겨두신 거죠. 이제 그 마법의 거울을 이용해서 완벽한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하시던걸요. 그 거울이 신부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가요? 미래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요, 전부 다 틀렸어요. 그 거울에는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자마자 얼굴에 시커먼 얼룩이 생길 거예요. 피아는 반드시 완벽한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셨어요. 마법의 거울을 쳐다봐도 얼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여인 말이에요. 그럼 돈 많고 교육도 잘 받은 여인만이 거울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유일한 조건이라 함은 여인이 직접 그 거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 소식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매일매일 여인들은 이발소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과연 누가 감히 그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는지 몰래 살펴보곤 했죠. 며칠이 흘렀지만 거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인들은 에밀리오의 이발소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머리를 길러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딸을 둔 아버지들은 그런 태도가 불만이었죠. 비오나, 네가 시도해보지 그러니. 제 아름다운 얼굴에 얼룩이 생기게 하라고요? 아니요, 싫어요, 아빠. 그럼 너는 네 마음이 시커멓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실은 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남은 평생도 계속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사랑해요, 아빠. 놀랍게도 그렇게 갑자기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오직 피오나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라나다의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낸 시험에 참가하느니 남은 평생을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너무 겁이 난 나머지 평소에 보던 평범한 거울들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 거울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어요. 몇몇 여인들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혹시라도 숟가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까봐 말이에요. 그냥 손으로 먹는 게 낫겠어. 하지만 부인, 이건 면열인데요. 상관없어. 나는 손으로 면 먹을 때가 그렇게 좋더라. 이거 봐. 여인들이 더는 이발소에 찾아오지 않게 되자 에밀리오는 남자들의 머리만 잘랐어요. 말해봐요. 마법의 거울을 쳐다본 여인이 한 명도 없었나요? 네, 손님. 절망적이네요. 난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으련지. 뭐라고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 거지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요. 아, 정말 이제 최악이군. 내가 제시한 조건이 그렇게나 까다로웠단 말인가? 내 신부감은 찾을 수 없는 걸까? 구강패야. 제가 잘 아는 여인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녀라면 분명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마법의 거울을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직업이 좀... 뭔가 말해보게. 양치기입니다. 에밀리오, 정신이 나간 겐가? 양치기가 그라나다의 여왕이 된단 말인가? 어딜 감히? 양치기가 여왕이 되지 말란 법은 없지. 만약 그녀가 그라나다의 여왕이 될 자질을 갖추었다면 양치기 가문이라는 그녀의 출신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잘 듣게, 덩컨. 진정한 지도자는 종종 미천한 가문에서 나오기도 한단 말일세. 에밀리오, 그 여인을 찾아 내 앞으로 데려오게. 그렇게 양치기 여인을 왕궁에 데려오기로 한 그날을 그라나다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모두 왕궁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여기저기 소문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이럴세. 왕궁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 거지? 양치기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장했어요. 그녀는 왕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자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했죠. 이런, 걱정 마세요, 부인. 그나저나, 부인은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만약 부인께서 과거에 나쁜 일을 하셨거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얼굴에 검은 얼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구강패야.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죠. 분명 저도 수많은 실수를 했을 것이고 훌륭하지 못한 결정도 내렸을 테죠. 하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실수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허히 받아들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양치기 여인은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법의 거울 앞에 섰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곤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양치기 여인의 파란 눈과 창백하도록 하얀 피부는 아무런 결점 없이 마법의 거울에 반사되었죠. 그녀는 물러서서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왕을 올려다보았어요. 드디어 그라나다의 여왕을 찾았노라. 그라나다의 여왕을 찾았나이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심술궂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당장 제가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거울에는 마법 따위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이미 다 끝났노라. 나는 모든 여인에게 거울을 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울을 볼 만한 자신감이 없었던 게지. 저 거울이 정말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이미 과거일 뿐이다. 그대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도했어야 하노라. 맞습니다, 국왕폐야. 제 딸을 대신해서 사과드리지요. 여왕님, 아까 하신 말씀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고만 해서는 안 되지요.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장을 내나가야죠. 스스로가 본인을 용서한다면 다른 이의 실수도 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왕님의 마음이야말로 세상군 누구보다 순수하십니다. 당신을 그라나다의 여왕님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왕은 완벽한 신부감을 찾게 되어 행복했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그라나다에서 열렸던 그 어떤 결혼식보다 화려했죠. 국민들은 마침내 의지가 강하고 자비로운 여왕을 찾게 된 기쁨에 춤을 추며 환호했어요. 모두가 궁금해했던 마법의 거울은 그 누구도 마법의 힘이 정말 들어있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니까요. 이야기 끝!